안녕하세요.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인물은 글 인현진, 그림 최진주의 마더 테레사입니다. 테레사는 평생 가난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언제나 드러나지 않게 조용히 사랑을 실천했어요. 자신의 행동이 바닷물에 던지는 작은 돌멩이에 지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았지요. 이제 테레사의 사랑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아름다운 등불이 되었답니다. 1997년 9월 5일 인도 콜카타. 비가 왔습니다. 흐르는 눈물처럼 비가 왔습니다. 하늘도 푸른빛을 잃고 나무도 잎사귀를 떨어뜨렸습니다. 바람조차 안타까운 듯 숨을 죽였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함께 울었습니다. 비는 내리는데 우산도 없이 얼굴이 하얀 사람도 얼굴이 까만 사람도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도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도 손에 손을 잡고 울기만 했습니다. 머더, 머더. 가슴 아프게 목이 메게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위해 살았던, 누구에게나 엄마라고 불렸던 테레사 수녀가 하나님 곁으로 돌아간 날입니다. 1910년 8월 26일 마케도니아 스코페.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행복한 집안의 막내딸입니다. 이름은 아그네스 곤자. 아그네스는 크리스트교 교회의 여자 순교자 이름입니다. 곤자는 알바니아 말로 꽃봉오리라는 뜻입니다. 아그네스 곤자, 수녀가 되기 전 테레사의 이름입니다. 꽃처럼 아름답게, 꽃처럼 향기롭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살았던 테레사의 이름입니다. 사업가인 아그네스의 아빠는 자주 여행을 다녔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올 때면 언제나 두 팔 가득 선물과 이야기 보따리를 안고 왔습니다. 엄마는 다정하면서도 생각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집을 찾아다니며 음식과 옷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베푸는 걸 좋아했던 엄마 덕분에 집에는 언제나 손님들로 가득했습니다. 어린 아그네스는 엄마에게 이렇게 묻곤 했습니다. 엄마, 저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우리 친척이야. 모두 우리 식구들이야. 어린 아그네스는 이런 엄마가 참 좋았습니다. 나도 크면 엄마처럼 될 테야.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 될 테야. 낯선 사람이라도 함께 밥을 먹으면 식구입니다. 밥을 먹는다는 건 정을 나눈다는 것. 나누면 행복합니다. 아그네스가 9살이 되던 해 아빠가 돌아가셨습니다. 가족에게 남은 것은 집 한 채 뿐이었습니다. 바느질 솜씨가 좋은 엄마는 옷과 수예품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아그네스는 아무리 힘들어도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그네스는 언니 아해와 함께 열심히 성당에 다녔습니다. 인도에서 하느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이야기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인도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어느 날 저녁, 아그네스는 가슴 속에 품고 있던 소망을 털어놓았습니다. 멀리 인도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우리나라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엄마도 오빠도 아그네스가 멀리 떠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아그네스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고 싶어요. 19살이 되던 해 아그네스는 결국 수녀가 되어 인도로 떠났습니다. 아그네스는 태어나서 처음 인도 땅을 밟았습니다. 손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을 흔드는 벅찬 감동이 마음속 깊이 퍼졌습니다. 이제 시작인 거야. 아그네스는 수녀로서 필요한 것을 배우기 위해 다즐링으로 갔습니다. 히말라야 북쪽 기슭의 다즐링은 지금도 아름다운 풍경과 홍차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아그네스는 인도어와 영어 실력을 더욱 갈고 닦았습니다. 수녀가 되면 지금까지 쓰던 이름 대신 새 이름을 써야 했습니다. 자신이 본받고 싶은 성인의 이름을 따서 테레사 수녀가 되었습니다. 테레사는 19세기 프랑스 리지웨라는 도시에서 살았던 수녀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사랑의 마음으로 기쁘게 실천했던 리지웨의 테레사. 아그네스는 작은 꽃 같았던 테레사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테레사는 로레토 수녀원 안의 성 마리아 학교에서 지리와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눈이 초롱초롱 빛나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하루하루는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수녀원 바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수녀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수녀원 밖으로 나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도에 온 지 9년째, 테레사는 수녀원 밖에 있는 여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수녀원을 나와 여학교로 가기 위해 거리를 걸었습니다. 테레사는 수녀원 밖의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아이들이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어떤 아이는 골목에 숨은 채 쓰레기통에서 꺼낸 빵을 먹었습니다. 한 입 먹고 토하고 또 한 입 먹고 토하면서도 절대 빵을 놓지 않았습니다. 바싹 마른 두 손으로 꽉 움켜진 빵에는 곰팡이가 시퍼렇게 피어 있었습니다. 거리의 아이들은 진짜 가난이 무엇인지 테레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동안 인도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인도 독립운동의 지도자 간디가 영국 지배에 맞서 저항운동을 했습니다. 이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체포되어 감옥에 갔습니다. 가뭄이 심해서 500만 명이나 굶어 죽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폭격도 자주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라 안에서는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과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심하게 싸웠습니다. 이로 인해 인도는 나중에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콜카타 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불타고 부서져버린 집과 상점들, 하수구에 산더미처럼 쌓인 시체들, 피를 흘리며 비명을 지르는 사람들, 수녀원 담 너머의 세상은 지옥 같았습니다. 바깥에서 일어난 난리 때문에 식량을 구할 길이 없어졌습니다. 테레사가 가르치는 학교 기숙사의 아이들도 굶게 되었습니다. 굶주리는 아이들을 그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테레사는 위험을 무릅쓰고 아수라장이 된 거리로 나갔습니다. 골목마다 썩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포탄 맞은 건물에선 연기가 치솟고 사람들은 피를 흘리며 죽어갔습니다. 군인들이 가득 탄 트럭이 테레사 앞에 와서 멈췄습니다. 수녀님, 여기는 위험합니다. 빨리 돌아가세요. 아이들이 굶고 있어요. 저보다 아이들의 먹을 것이 더 급합니다. 테레사의 목소리엔 그 어떤 장군의 목소리보다 힘과 용기가 있었습니다. 군인들은 어디선가 쌀을 구해다가 수녀원까지 갖다 주었습니다. 테레사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용기를 주신 주님께, 쌀을 갖다 준 군인들에게, 오늘 하루도 무사히 살아남은 아이들에게 감사, 또 감사의 기도를, 그리고 제발 이 싸움이 하루빨리 끝나기를. 로레토 수녀회의 수녀들은 1년에 한 번 다즐링으로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36살, 존경받는 교장 선생님인 테레사도 다즐링으로 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눈을 감아도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귀를 막아도 불쌍한 사람들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테레사는 온 마음을 기울여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수녀원을 떠나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한다.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테레사는 결심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20년 동안이나 살았던 수녀원을 떠나는 일은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테레사는 조용하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수녀원을 떠났습니다. 까만 수녀복 대신 가난한 사람들이 입는 흰 사리를 걸치고 더는 흘릴 눈물이 없어 울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수녀원을 나온 테레사는 성가족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도우려면 그들을 보살필 수 있는 방법부터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테레사는 병원에서 주사 놓는 법, 약 먹이는 법, 아기 낳는 걸 돕는 방법 등을 배웠습니다. 하나라도 놓칠까봐 언제나 정신을 집중하고 자신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전염병 환자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족처럼 보살폈습니다.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정하고 친절한 테레사를 좋아했습니다. 환자들 중에 결핵을 앓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소녀는 누구보다 테레사를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수녀님, 저도 병이 나으면 수녀님 곁에서 도와드리고 싶어요. 테레사는 소녀의 작은 손을 꼭 쥐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고마워, 착하구나. 그럼 어서 병이 낫도록 노력해야지. 테레사의 사랑은 너무나 따뜻해서 사람들은 저절로 테레사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봄비를 맞은 꽃봉오리가 꽃잎을 활짝 열듯. 간호일을 충분히 배운 테레사는 병원을 떠나 콜카타로 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먼 길을 걸어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모티즈 힐이라는 동네로 왔습니다. 병원도 학교도 없고 골목마다 쓰레기가 쌓여 고약한 냄새가 났습니다. 테레사는 먼지투성이 길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따가운 태양이 쉴 새 없이 테레사의 눈을 찔렀습니다. 가시를 삼킨 듯 목이 아팠습니다. 수녀원에서는 얼마나 편했던가. 다시 돌아가고 싶구나. 테레사는 금방이라도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시원한 물과 따뜻한 빵이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나무토막 같은 다리를 움직이며 다시 걸었습니다. 두 손을 모아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당신이 하신 말씀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테레사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어서 아무 일도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 못 가는 아이들을 모아 글을 가르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교실은 없지만 배울 수 있는 넓은 공터가 있었습니다. 칠판은 없지만 글을 쓸 수 있는 땅이 있었습니다. 분필은 없지만 땅에 글을 쓸 수 있는 나뭇가지가 있었습니다. 테레사는 가난한 집 아이들일수록 꼭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읽고 쓸 줄만 알아도 더 나은 직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 둘 모여든 아이들은 반짝반짝 빛나는 눈으로 열심히 배웠습니다. 글 읽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점점 커져 나갔습니다. 이래서 안 돼, 저래서 난 못해, 테레사에겐 통하지 않았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어디서든 배울 수 있습니다. 정말로 원한다면, 간절히 바란다면 언젠가는 꼭 이루어지니까요. 테레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음식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가끔 음식을 나누어 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욕설을 퍼붓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거지라고 침을 뱉거나 미친 여자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40도가 넘는 여름 땡볕쯤은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루에 밥 한 끼 못 먹어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음보다 차가운 사람들의 무관심이 테레사를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테레사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약한 사람입니다.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저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배고픈 자에게는 먹을 것을, 눈물 흘리는 자에게는 눈물을 닦아줄 따뜻한 손을, 제게는 좀 더 큰 용기를 주세요. 텅 빈 방 안을 가득 채운 달빛이 테레사의 머리를 가만가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고메스라는 사람이 테레사를 찾아왔습니다. 테레사 수녀님, 저도 수녀님께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저희 집 2층을 쓰십시오. 테레사는 몇 번이나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고메스 씨의 집 2층으로 이사했습니다. 그 후로도 고메스는 계속해서 테레사를 도와주었습니다. 고메스의 8살 된 어린 딸도 테레사를 좋아하고 따랐습니다. 얼마 후 한 젊은 여성이 테레사를 찾아왔습니다. 테레사가 가르쳤던 제자 수바시니 다스였습니다. 수바시니 다스는 테레사와 함께 가난한 사람을 돕고 싶다고 했습니다. 부잣집 딸이었지만 모든 걸 버리고 테레사의 어린 시절 이름을 따서 아그네스 수녀가 되었습니다. 잇따라 막달레나 수녀, 도로시 수녀, 마거릿 수녀가 찾아왔습니다. 테레사를 돕겠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테레사는 커다란 기쁨을 느꼈습니다. 어두운 방안을 밝히는 촛불처럼 따뜻한 테레사의 마음이 다른 사람의 마음도 환하게 밝혔습니다. 테레사는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아무리 보살펴도 아픈 사람과 배고픈 사람은 거리에 넘쳐났습니다. 내가 이들을 다 구할 순 없어.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든 다 하자.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환자를 돌보다가 테레사는 병이 났습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걱정하던 테레사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수녀님의 병이 하루 빨리 낫기를 칼리 여신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녀님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느낍니다. 편지를 보낸 사람은 힌두교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테레사의 사랑은 종교라는 울타리를 넘어 사람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다다랐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테레사와 함께하기를 바라며 찾아왔습니다. 테레사는 이 모임을 사랑의 선교회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의 선교회를 이끄는 테레사를 머더라고 불렀습니다. 테레사는 가난한 모든 사람들의 엄마, 머더 테레사가 되었습니다. 선교회 수녀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가진 것은 옷 세 벌과 튼튼한 샌들, 접시 하나, 컵 하나였습니다.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먼 곳은 돈이 가장 적게 드는 차를 탔습니다. 두 명씩 짝을 지어 다니며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선교회를 찾는 사람이 부쩍부쩍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고메스 씨의 옥상까지 쓰고도 사람들이 머물 곳이 부족했습니다. 딱한 사정을 전해들은 이슬람교 신자가 집을 한 채 기증했습니다. 지금까지 콜카타의 중심에 남아있는 이 집은 머더 하우스라고 불립니다. 어느 날 테레사는 길가에서 죽어가는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쥐와 개미들이 몸을 뜯어먹었지만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서둘러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어차피 죽을 거라고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테레사가 간청하는 동안 여자는 죽고 말았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테레사는 시청에 찾아가 호소했습니다. 아픈 사람도 많은데 곧 죽을 사람을 위해 돈을 쓸 필요가 있습니까? 시청 직원은 테레사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개나 고양이도 편하게 죽을 장소를 찾습니다. 곧 죽을 사람일수록 편한 곳이 필요합니다. 시청 직원은 아무 말 없이 테레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칼리 사원 뒤쪽에 있는 빈 건물을 쓰게 해주었습니다. 테레사는 이곳을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집으로 만들었습니다. 금방 죽을 것 같은 사람이라도 데려와서 깨끗이 씻기고 먹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보내는 마지막 시간이 외롭지 않게, 아프지 않게. 콜카타 거리에는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가난해서 병원에도 못 가고 죽어가는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따뜻한 사랑이 필요하고 엄마의 손길이 그리운 아이들이었습니다. 테레사는 이런 아이들을 위해 인도 곳곳에 어린이들의 집을 열었습니다. 테레사는 어린이들에게는 가족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사랑은 가족에서부터 시작되고 사랑은 사람을 강하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아이를 사랑으로 보살피면 그 아이가 자라 더 큰 사랑으로 누군가를 보살피리라 믿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테레사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테레사는 결혼을 하지 않았어도 세상에서 아들딸이 가장 많은 엄마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버려진 아이들을 그대로 둘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세상에 한 송이뿐인 꽃, 세상에 하나뿐인 별. 테레사에게는 모두 모두 사랑스러운 아이들이었습니다. 테레사와 사랑의 선교회는 유명해졌습니다. 테레사에게 감동받은 사람들이 가진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전 세계 300여 곳에 사랑의 선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테레사에게. 어느 날 한센병 환자 5명이 테레사를 찾아왔습니다. 한센병은 온몸이 썩어 들어가고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병이었습니다. 이들은 병을 숨기며 살다가 결국 들통나서 일자리를 잃었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조차 병이 옮을까봐 두려워 집에서 내쫓았다고 했습니다. 테레사는 기꺼이 이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쓰레기장을 기부받아 환자들이 모여 살며 치료를 받도록 했습니다. 한센병 환자들은 손가락이 없어도 발가락이 없어도 모두 힘을 합해 벽돌을 옮기고 나무를 심었습니다. 집도 생기고 작업장도 생기고 병원도 학교도 생겼습니다. 환자들은 치료를 받으며 직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쓰레기장이었던 곳이 어느새 아름다운 평화의 마을로 변했습니다. 1979년 12월 10일 노르웨이 오슬로. 테레사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가난한 사람을 대신해서 받겠다고 했습니다. 상금으로 받은 돈은 모두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냈습니다. 부자가 아니어도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총과 칼이 없어도 세상을 평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추운 밤 마주잡은 손의 온기처럼 전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뿐인 사과라도 너 한 입, 나 한 입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은 수줍게 피어난 새싹이 말라 죽지 않게 키우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세상은 어제보다 아름다워집니다. 지금까지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